αγαπομπάραμε φίνα λίδαρα. Όνελο ούτκορμ σίβοκαμιο σαντζίβι νομναδύνουν σόγ왕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. 잘랑대는 영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